꼭 잡아 놓치지 마 baby. Oh my beautiful lady, 날 믿어봐 더 가까이 와 baby. 사실 널 안다면 알아, 너무 예쁘고 내 품에 안아 줄 수 있을 만큼만 더 작아. 그런 너랑도 할 말이 너무 많아. 내 맘은 있지 나도 잘 몰라. 널 향한 내 맘을 좀 봐봐. 넌 내게 너무나 상큼한 콜라 같아. 난 이제 너밖에 몰라.